그래서 내려다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. 점 같은 사람들을 이어보면 또 무엇이 될까. 그거나마 너와 내가 연결된 선일지도 몰라. 언젠가 만나게 될 사람인걸 잘 모르고 살지. 어떤 누구도 내가 보려는 것만 보고 내가 궁금한 것만 찾고 바로 너였다는 걸. 그게 너였다는 걸. 흐름 같은 시간을 걸어 서로 연결되어 있던 걸 내가 너에게 가던 네가 나에게 오던 같은 하늘 아래로. 보지 못했을 뿐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늘 스치듯 말야. 어쩜 우린 서로라는 가까운 사람일지 몰라. 하지만 아직 우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살지. 어떤 누구도 내가 보려는 것만 보고 내가 궁금한 것만 찾고 바로 너.